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윤상우 씨, 일어나봐. 일어나. 윤상우 씨 옆엔 누구예요? 윤상우 씨 친구예요? 예? 예? 반짝이, 반짝이 스카프. 윤상우 씨, 일어나봐, 일어 나와봐. 나와봐. 지금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궁금해하고 있어, 윤상훈을. 궁금하지? 왜 궁금해한 줄 알아? 왜 궁금해하겠어? 윤상훈이 왜 궁금한지 지금. 지금 미치는 거야, 이제. 윤상훈 미치는 거야, 이제. 궁금해하지. 왜 궁금해하겠어? 아, 근데 들었어요. 뭘 들어? 누구한테? 수업한 거를 들었어. 어, 그래가지고. 왜 궁금한지 알아? 왜 궁금해하는데?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었어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철학과 다닌다고 될 줄 알고. 아이고, 택도 없어. 철학과 몇 년 다녔는데? 네? 네? 노코멘트 하겠어. 노코멘트? 자네 이름이 뭐야? 예, 박재흥이라고. 박재흥? 재형이. 재형? 이마에 땀난다, 지금. 나도 저 철학과 몇 년 다녔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저기, 저기, 지금 은퇴해서 집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 53학번이거든. 53학번이면 몇 년이야? 계산해봐, 빨리. 지금, 예? 네? 55년 됐죠? 지금 2009년이니까. 예, 네, 우리 선생님 55년째야. 철학책을 손에 잡은 지가. 그러니까 뭐, 나도 뭐 몇 년 다녔습니다. 이런 말 안 해. 자네가, 만들어 있어봐. 그래서 반짝이 스카프도 나와봐. 여자친구요? 여자친구야? 네. 나와봐, 나와봐. 괜찮아. 남자친구요? 네. 여자친구 몇 년 사귀었어요? 사귄 거는 이제 한 3년. 사귄 건 한 3년? 어디 아파요? 감기 걸렸어. 아, 감기? 그럼 나와야지 뭐. 나와봐. 윤상우 씨가 지난번에 안티고네 화제 우리 냈잖아. 근데 그 부분이 녹음이 안 됐어. 아, 네. 그 부분이 녹음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는 사람 뭘 빨리 나와요. 왜 서서 그래. 나와봐. 남자친구를 잘 둔 덕에. 날도 더운데 웬 부추야. 시대착오적이구만. 윤상우 씨가 있잖아. 레포트를 가장 잘 써. 봐봐. 대문자로 벨이 굿 이렇게 써 있거든, 지금. 이 평가가 소문자, 그냥 옥, 이렇게 체크표가 있어. 그러면 알았다. 내가 받았다. 그 다음에 소문자로 굿 쓰면 그냥 잘 쓴 거고, 대문자로 굿 하면 이제 더 잘한 건데, 베리 굿이 대문자로 쓰였잖아. 자네 거 이걸 다 나눠줬어. 아, 네. 그래, 샘플로 이거 보고 본받아라. 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잘난 놈들은 그냥 이렇게 대우받고 사는 거야. 어? 잘해야 돼. 어? 잘해야 돼. 다 얼굴 봤죠? 혹시라도 우리 길 가다가, 상우 씨 여자친구 이름이 뭐예요? 루리, 이루리요. 루리? 아, 이름이 요새 코스모폴리탄이야. 아니요. 이, 길 가다가 혹시라도 이루리 씨가 윤상우 씨한테 좀 잘못하고 있다든가, 그럼 우리가 가차없이 그냥 확 발라버립시다. 네, 그러면 안 되지. 왜 안 돼? 잘난 놈들은 대접받아야 된다니까. 어쨌든 이 동대문 정과도서관에서 이거 40주 동안 강의하는 동안에 우린 지성주의야. 그죠? 잘나고 못나고 필요 없어. 지성주의야. 자,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번 레포트를 낼 때마다 베리굿을 한 명씩 선정을 하셨어. 베리굿에 도전하세요. 베리굿에. 어? 베리굿에 도전해. 자네 처음 왔죠? 예. 네, 베리굿에 도전하라고. 잘 쓰는 방법을, 이게 녹음 파일을 듣고, 베리굿에 도전해. 도전해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뭘 잘 써서, 글을 잘 써서 칭찬 한번 들었다. 이게 굉장한 자산이 되거든. 칭찬받기 좀 써봐. 응? 세수만 깨끗이 하고 다닌다고 되나? 칭찬받게. 직장 생활하기 힘들지 않아? 이런 후배가 좀 후져가지고. 두 선배님들 어때요? 저희 훨씬 더 후져서. 선배님이 더 후져요? 저런 선배 더 믿죠? 자기가 막 후지다 그러면서 갈구고 막 그러는 거. 열등감에 가득 뭉쳐있는 그런 선배들 있잖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이제, 오늘부터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합니다. 여기 프랭카드 바탕 색깔이, 프랭카드 바탕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세요. 바뀌었죠? 아, 바뀌었더라고. 그리고 단테도 바뀌었죠? 좀 바뀌었더라고. 아, 웬일이야. 이게 지금 정과도서관에 아, 이 디자이너가 새로 왔어요? 네? 어, 네. 어쩐지. 아, 그 전에 있던 분 그만뒀어요? 아니, 지금 얘기를 잘해야 돼. 그 전에 있던 분이 그만뒀으면 괜찮은데, 그만두지 않았으면 그 전에 후셨단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누구야? 그 전에 한 사람 손들어봐, 지금. 조한주 선생 했어? 이번엔 누가 했어요? 진짜지? 그래, 그럼 조한주 씨 욕 먹어도 괜찮죠? 그 전에 좀 후셨어. 색깔 너무 못 썼어. 고전답게 품격 있게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썼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호메로스 일리아스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지? 안티고네 하고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철학책을 합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른바 철학책의 영역,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책이에요. 조금 이제 철학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이익을 볼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큰 오산이야. 지금 오늘부터 철학책을 하는데, 철학책을 하니까, 철학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얘기를 조금 할까 해요. 그걸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들어가 있는 이른바 실천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짓이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지도 않아요. 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포함되어 있는 실천 철학의 전 영역을 제가 요구하지도 않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들이요. 제가 어저께 마산에 있는 YMCA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마산 YMCA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마산에 가보니까 제가 마산이라는 데를 저기 어저께 82년 2월에 가보고 다시 처음 가봤어요. 숙제 개판 쳐가지고 늦게 오네. 추리닝 입고 다니지 말고. 추리닝 입지 마. 추리닝 내가 굉장히 안 좋아해. 이소룡 추리닝 외에는 절대 안 돼. 노랗고 까만 선 있는 거 있잖아. 우마스만 입고 있는 거. 어? 이거 외에는 안 돼. 마산을 갔는데, 제가 여기 마산을 처음에 간 거는, 저 진해 있는 해병대 훈련소 갈 때 거기 마산 들러서 가는 거라고 처음 가봤어요. 그때는 밤에 가니까 뭘 몰랐죠. 근데 이번에 딱 가봐서 마산을 가보니까, 제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동국대 철학과 나왔잖아요. 동국대 마산 향후에 마산여고 마산고등학교 출신들이 이제 모여서 마산 학우회라는 걸 해. 그거 하죠. 마산이에요? 그러면 자기 고향이 마산인 분 손 들어보세요. 욕 안 할 테니까. 이제 두려워서 손을 못 들어. 그런데 그 마산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마산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학생의 레벨이 딱 그렇게 갈리잖아요. 스카이, 그지? 그 다음에 인서울, 그 다음에 지잡대 이렇게 되잖아. 지방의 잡다한 대학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마산에 있는 학생들도 그럴 거 아니야. 마산에 있는 학생들도 마산고등학교에서 스카이, 그 다음에 인서울, 그 다음에 지잡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못 오고 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2등 국민 생각, 2등 시민이잖아. 서울에 간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마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 그것도 스카이로 올라온 사람들은 자기가 마산 출신이긴 하지만 마산이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가서 그 강의를 하는데 경남도민일보에 김주환 기자하고 김헌주 기자하고 두 양반이 강의를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강의 도중에도 물어봤어. 김주환 기자는 진주 경상대를 나왔어. 이른바 지잡대 출신이야. 지잡대 출신에 출신이면서 거기 경남도민일보에서 근무를 해. 그러니까 항상 마음 한켠에 서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했대. 하면서 그걸 극복했다고 그러더라고.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냥 여기서 번듯하게 똑바로 살면 되는구나. 근데 김원주 기자는 고려대를 나와서 거기 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고대 나온 그러니까 고향이 창원이야. 고향이 창원인데 고대를 나와서 거기 내려왔어. 사람들이 묻는 거야. 왜 내려왔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가령 마산 출신 누군가가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신문에 양력이 쭉 나오잖아. 경남 마산 출신. 그죠? 서울대 법대 졸업. 분명히 대법원장이 서울대 법대 나왔겠지. 서울대 법대 졸업.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마산 출신인 것 외에는 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마산 사람들은 마산 출신인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흥겨워해. 그러나 마산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 대법원장은 마산 사람을 저것들, 아이고, 이류라고 생각해. 자기가 떠나온 곳이야. 그냥 난 저기서 태어났을 뿐이야. 근데 마산 사람은 뿌듯해 할 뿐이야. 우리가 박찬호 뿌듯해 하는 거 비슷해.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마산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기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이 더,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항상 이류거든. 학교에서 지방 차별한다? 벌써. 교육 시스템으로 차별이 돼 있어. 학교에서 1, 2등 하던 애들 다 서울 가고 10등 밑에 있는 애들만 지잡대 남아있어. 서울에서는 안 그래? 서울에서는? 처음에 내가 말했죠. 내가 동국대학교 철학과 나왔다고. 철학회를 가잖아? 서울대 연대 나온 사람들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서울의 기타대학, 서기대야. 서울의 기타대학, 야, 서기대. 학회 가도, 근데 자, 그럼 봐요. 나처럼. 서울의 기타대학이야. 그러면 서울의 기타대학 출신이면은 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나는 하다못해 남산에 있는 독일 문화원에도 안 다녔어. 그러니까 독일어 발음도 안 좋아. 네? 그럼 학회 가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있잖아. 향후회가 있어. 이제 제한 독일 향후회지. 뭐 함부르크 어디서 소세지를 먹었는데 맛있더라. 가봤어야 말이지. 맥주는 님이 뭐 우리 그냥 세계 맥주 이런 데서나 먹어봤지. 가봤어야 말이지 거기를. 그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학회에서 모이잖아. 그러면 공부 얘기를 안 해. 나는 공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서기대 출신은 공부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공부만 쎄 빠지게 해가지고 공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향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공부 얘기 좀 하죠. 그러면 잠깐 우리 향후 얘기 좀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게 독일어도 발음 잘하려면 어려워요. 조민선 그렇지? 독일어 발음 잘하려면 어렵지? 응? 독일어 거잖아. 응? 트링 입고 다니지 마. 왜 그래? 응? 번듯한 학과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독일어 발음이 아주 안 좋아요. 혼자 독학한 데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 선생님이 그때 제2외국어 선생님들 되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잖아, 이제. 그 자리, 퇴직하면 그 자리를 다시 메꾸지 않는 그런 자리들 있잖아. 게다가, 내 선생님도 연세가 드신 분이라, 이 발음이 일본식 독일어야. 막 엉망이야. 막 못 알아들어. 내가 읽으면, 나랑 같이 강독하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혼나니까 말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경멸할 거야. 발음도 안 좋은데 강독시키고 있다고 막. 네? 그러니까는, 괴롭죠. 그 사람들이. 난 그 사람들 보면 괴로워. 그럼 생각해봐. 그 마산과 서울의 관계를 한국과 독일, 한국과 미국, 한국과 영국의 관계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마산에서 서울 가지 뭘 해서 마산으로 왔어. 그죠? 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서울서 뭐 했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거야. 그죠? 근데 마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뭐라고 찝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욕하지, 그죠? 그래, 그 잘났으면 서울에서 있었지.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냥 내려왔겠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서울에서 마산 내려간 사람은 마산이 자기가 마산 출신이면서도 마산이 자기에겐 식민지야. 심리적으로. 우월감을 갖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마산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경남 도민일보를 이렇게 가려다 보니까 홈플러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산 정도의 경제 규모에는 홈플러스 필요 없거든요. 아는 분들 다 알아. 그 정도 경제 규모에 홈플러스 필요 없잖아, 그죠? 그냥 재래시장 두 개만 있어도 돼. 거기에 무슨 홈플러스야? 홈플러스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계속 아 마산 수준 너무 낮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를 유치하겠지,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지, 그렇죠?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마산 출신인데도 서울 갔다 와버리면 마산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서울에 무슨 소식, 이게 촉수를 여기다 대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있어. 공부를 하고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당장에 서울시내에 있는 무슨 대학에 자리를 못 잡았어.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자리를 잡겠죠.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아 내가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 서울에서 공부하고 지방에 내려간 사람도 그럴 텐데 외국에서 지방 출신이 서울 와서 공부하고 외국 갔다 공부해서 지방에 가 있다고 그래봐. 그럼 이중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허위의식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괴로운 거야. 근데 아예 나처럼 서기대 출신들은 와, 신경 안 써. 그냥 내가 읽으면 되지.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속편하거든. 허위의식도 안 생기고 소외감도 없고 그냥 내 눈에 밟히는 대로 읽는단 말이에요. 내 눈에 밟히는 대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한국에서 저도 서양 철학을 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서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 서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왜 한국적인 이론을 못 만들어내느냐? 왜 못 만들어내느냐? 마산 사람이 서울 와서 또 서울 와서 서울에서 외국 갔다 요 의식이 똑같은 게 적용돼. 항상 요즘에 프랑스에서 뭐가 뜨나? 독일에서 뭐가 뜨나? 그러니까 딱 그것에 맞춘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어떤 프로세스로 공부를 했나라가 아니라 요즘에 뭘 하느냐만 딱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근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앞에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있어.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건 진짜로 아주 오래된 철학적이에요, 한국에서도. 번역도 일찌감치 됐었고. 근데, 이거, 이제야 히라버 원전의 근거에서 제대로 된 번역이 나왔다고 해요. 그죠? 이제 이 북스에서. 그래, 좋아. 근데, 이 책 내놨는데, 여기 보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구조 해갖고, 철학적 입문 해가지고, 42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니코마코스 작품 해제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와 사상하고, 388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영어 해석까지 딱 붙어 있어요. 이만큼 붙어 있어.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이해라는 책을 히랍철학 종관 사람이 쓴 게 없어. 검색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이 책 뒤에 붙은 해제밖에 없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더군다나 중세시대는 더 필로소퍼예요. 철학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런데, 이 번역한 양반들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번역했어. 좋아. 그러면, 해설서도 하나 써주시면 좋잖아. 그럼 나같이 아리스토텔레스 전공 아닌 사람이 좀 보고 눈팅해가지고 이렇게 야브라기 버무려가지고 좀 적당히 이렇게 해갖고 가르치기도 좋게 혼자 따로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한 연구서를 따로 사야 돼 내가 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거 여러분들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이에요.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을 한국 사람 읽으려면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지금 있어야 되잖아. 지금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와 사상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니코마코스 작품 해제.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품 해제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니코마코스 작품 해제, 그 다음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구조, 철학적 입문 이게 다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 21세기 한국에서 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한 문장도 없어. 그 의식이 없는 거야.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았겠지. 차라리 독일어로 쓰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췄겠죠. 그렇죠? 그게 없어. 그러니까 가령 저번에 어디 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자크 랑시에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요새 철학자 있어요. 철학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랑시에르가 온다. 이렇게 써놓은 제목이 이렇게 헤드라인 붙었어. 내가 그 밑에다가 그 읽으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밑에 한 말 있어. 와서 뭐 하게? 왜 오는지 와서 어디다 써먹을 건지 이 얘기는 없어. 그냥 온다야. 온다. 응? 온다야. 그냥 왔다. 온다. 어머 어째? 어쩌라고? 차라리. 랑시에르는 어떻게 공부했다더라. 이걸 알면 그놈을 우리가 밟아볼 수 있는 어떤 그거라도 되잖아요. 랑실의 사상은 이렇다 저렇다 막 떠들어. 근데 그 왜 랑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이르렀는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랑실이가 오면 뭐해 이렇게 말하면 또 그래. 강요는 프랑스 철학자들 싫어하니까 싫어하지 않아. 미쳤어? 총 맞았어요? 미셸 푸코라고 프랑스의 사상사학자가 있어요. 철학자가 아니라 사상사학자지. 주체의 해석학이야. 이거? 나 세 번 읽었어. 주체의 해석학. 읽어봤어요? 읽고 이해 못해 여러분들. 왜? 푸코가 고대 그리스 철학 플라톤 전공이야. 플라톤의 나 오늘 책 그래서 많이 갖고 왔어요. 플라톤의 대화편 알키비아데스 편이 있어요. 알키비아데스 편을 읽고 푸코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해설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부터 읽어야지. 이거 해설서 없잖아. 알키비아데스 편 해설서 없죠. 이거 왜 읽어? 근데 이거 해설서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알키비아데스 편부터 읽어라 그러면 푸코를 싫어하세요 이런다고. 미쳤어. 나는 동성 선호가 없어요. 푸코는 동성애자였어요. 인정해.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별로 없는 사람 싫어요. 나는 머리 긴게 좋아. 왜 이걸 안 읽고 이것부터 읽느냐고. 그죠? 그리고 아니 우리가 푸코 책 팔아줘서 뭐 이거 다 외국에서 저작권 주는데 남존일 시킬 거 있어? 이거 딱 보고 아 이놈은 뭘 읽고 알키비아데스 편을 네가 이렇게 읽었구나. 네가 이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갖고 딱 알키비아데스 편을 갖다 놓고 가령 첫 강의에서 알키비아데스에 관해 언급했던 몇 가지 점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있어? 그러면 알키비아데스 편을 갖다 놓고 뭐라고 이 구절에다 뭐라고 네가 토를 달았어? 이걸 보면 되잖아. 이걸 핥고 있어. 이거를 왜 핥아? 우리가 푸코만 못해?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살던 사람한테 김성령 군 서울 출신이야? 서울에 살았어? 마산 가본 적 있어? 마산이 어딘지는 알지? 마산에 마산 사람이 자네가 이제 마산에 꼭 진해 갔다가 마산까지 갔어. 벚꽃놀이 가서 경치 좋더라 한번 갔다 와. 어? 공부가 뭐 대수야? 갔더니 마산 사람이 막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서 벚꽃이 좋네요. 그 얘기밖에 더 하겠어? 홈플러스는 왜 있나요? 이러고. 그지? 가령 우리가 한국에 하우마스가 왔어. 지난번에. 하우마스한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우마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좋은 나라요. 뷰티풀. 아, 참 독일어는 뷰티풀이 아니고 독일어는 뷰티풀이 뭐더라? 철학책이 안 나와서 모르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왜 물어봐? 왜 물어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하우마스 관심이나 있겠어요? 관심 있어? 관심 있어? 자네 마산에 대해서 관심 있어? 없지? 있어요?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 저 관심 있는 지방도시? 없어요, 저도. 그냥 거기 강의하러 가니까 그 도시의 고민이 뭔가, 고충이 뭔가, 이거를 이제 인터넷 경남 도민일보에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알아야 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잖아. 그냥 와갖고 자 지금부터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쵸? 최근에 뉴 랩트를 리뷰라고 하는 이 외국의 잡지가 길출판사인가? 거기서 연간지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누가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사기 전에 뭐 뉴 랩트 리뷰를 구매하기 전에 머리에 썼어요. 어떤 양반이 뭐라고 쓰고 뭐 마리신인가 하는 양반이 뭐라고 쓰고 그렇다 제가 독자의 가오주의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저 잡지가 길출판사에서 저걸 내는 걸 보고 그래 가오주의다 저건. 왜? 저 뉴랩트 리뷰 옛날에 80년대 나온 거 있죠? 그 전지판으로 여기 해적 출판사에서 물건낸 것도 있어 집에. 이사하면서 다 버렸어. 다 읽어봤어. 근데 다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제가 93년도까지만 해도 그걸 읽으면서 와 이거 쎄하다 했어. 근데 94년, 95년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알바를 딱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본주의의 전개 단계 있잖아요. 그거하고 한국 자본주의 전개 단계하고는 달라. 읽을 필요가 없어. 탁월한 거야. 탁월한 거야. 한국은 상위 0.01%는 틀림없이 이명박을 지지해. 자기의 계급적인 이해가 있어요. 그쵸? 월 수입 200만원 이하인 사람의 42%가 이명박을 지지해요. 계급 배반 투표를 해. 그게 뭔 말이냐? 왜 그러느냐? 로우 인포메이션 보터, LIV.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이에요. 김성용 군, 작년까지만 해도 정보가 좀 많이 부족했지. 그지? 정보가 많아지니까 이제 선택의 어떤 폭이 참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지. 오늘따라 자네를 내가 괴롭히는데 미안해.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5분의 3, 7,500만 명이 로우 인포메이션 보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놈들이 조지 부시를 찍었어요. 이번에 오바마가 대통령 된 것은 우리에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봤자 오바마도 충실하게 미국 자본주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죠. 근데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예요. 프랑스 사람들보다 앞서간 거예요. 민주주의가. 프랑스에서 대학 교수 중에 흑인 본 적 있어요? 없죠. 알제리 식민지 출신의 지단은 있지. 앙리도 있고. 지단? 앙리도 있고 축구 선수들밖에 없어. 대학 교수 중에 있어? 없어요. 대통령 꿈도 못 꿔요. 미국에는 미국에 한국인이 드디어 저기 어디요? 다트머스 대학인가? 한국계가 다트머스 맞죠? 이번에 총장 됐잖아. 다트머스 대학 총장이면은 완전 가오가 나오. 가오야. 완전 가오가 확 나오는 거지. 그죠? 가오가 확 나오는 거라. 다트머스 대학이 정말 아이비리그에 정말 우리가 진정하면서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7,500만 명이 로우 인포메이션 모터야. 한국은 이 월 수입 2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42%가 넘는 사람들이 확고하게 이명박을 지지해. 로우 인포메이션 모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한테? 뉴레프트 리뷰를 복사해서 돌려? 뉴레프트 리뷰를 복사해서 돌릴까요? 뉴레프트라고 그러면 뭔지도 모르지. 좌파 그럼 그 앞에 형용사 뭐야? 친북 아니야? 친북 좌파야. 뭐든지. 제가 경남도민일보에 뭐라고 하나 썼더니 바로 전화 왔어. 당직 기자한테. 경남도민일보 친북 좌파 신문이냐고. 왜 친북 좌파냐고.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돼야 돼. 그래야 좌파 앞에 이제 좌파들도 제대로 먹고 살려면. 한국에서 뭐 좌파가 뭘 하려고 그러잖아. 이른바 좀 나도 한국에서 좌파 혐오를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놈은 그 통일이 안 돼갖고 안 돼.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잖아. 분단 국가가 아니잖아. 그 나라에서 아무리 얘기를 내봤자 우리하고는 적용이 안 돼. 제가 모르겠어요. 저 칼 마르크스의 저기 청년기 저작들 번역해서 출간해요. 읽어봐. 읽으면서 아 이거 원단인데 이게 원전이잖아. 이른바 좌파 원조잖아. 아 왜 내 책은 왜 이렇게 불원소적으로 안 잡아주나 국방부에서. 아 짜증나. 한번 이번에 또 써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금서를 제일 많이 가진 놈이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그죠? 마르크스 경제학 철학 쓰고 있지. 공산당 선언 있지. 해설서 있지. 포일바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 있지. 이거 제일 많아. 네 종이나 있는데. 장하중 걸 넣어줘가지고 짜증나 죽겠어. 장하중 한나라당에서 강연도 하고, 씨. 장하중 좌파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에요. 사회과학자는 하우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죠. 인문학자는 out에 대해서 should,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게 이념이야. 네? 이념이야 이거는. 민주주의 이념 아니에요. 작동 기제니까. 경제학자가 좌파다 우파다? 마르크스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로서의 마르크스가 좌파냐 우파냐 이거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문제가 되는 거야. 부르주아들 이거 껍질 벗겨야겠네. 이렇게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건 사회과학의 영역이에요. 사회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자기 스스로도 가치 중립적인 학문을 추구해.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를 놓고 좌파니 우파니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문행충신을 얘기했는데 리터리처, 폴리티컬 어페어, 레토릭 이게 뭐예요? 덕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하우투의 영역에 속해 있다면 이거는 오투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올바름, 마땅함, 의로움을 바탕으로 움직여가는 사람을 올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 말하잖아요. 바로 요 영역, 요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인문학이란 말이죠. 장하주 씨가 나쁜 사마리아 썼어. 그 책의 내용이 뭐야?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써놓은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써놨잖아. 사회과학 책이잖아. 왜 그 사람 우리가 진부학자라고 말해? 참으로 진부한 일이지. 지금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전두환이는 법정에서 대법원까지 딱 가가지고 확정 판결 받았어요. 내란죄로. 전두환이한테 지금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몰랐죠? 알고 있으세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하면 안 돼. 왔잖아. 와가지고 탁 본인은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었잖아.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 그 훌륭하신 석학 여러분들, 네? 백낙천 교수 왜 조용히 계셔? 왜 그런 말 안 해? 그게 뭐예요?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의 석학들이 의에 대해서 말하진 않으니까 하우투에 대해서만 떠드는 경제학자들이 좌판에 우판에 한겨레 20일에 쭉 모여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깨끗거리면서 인터뷰하고 좌파랍시고 팍 떠들어요. 정태인, 홍기빈, 우석훈 셋이서. 경제학자들이야. 그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엇이 원론적인 것이고 무엇이 여기 방법론의 가지를 쳐 있는 것이고 이걸 모르는 거라. 이게 딱 역전돼 있어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탐구해야 되는가 이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거를 뭐 몇 번 읽었네. 응? 푸코 요새 푸코 아무도 안 읽어. 이거 읽을 만한 책이거든요. 이거 진짜 좋은 책이야. 내가 이 푸코의 이 주체에서가 이걸 굉장히 2007년 4월 18일 날 샀군요. 보니까 이 책을. 근데 아 이걸 읽어보고 아 이놈들은 플라톤을 어떤 식으로 읽는구나. 플라톤을 알키비아데스 편을 어떤 식으로 읽는구나. 근데 나는 알키비아데스 편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자 우리 그 유명한 박정현 선생의 플라톤의 국가죠. 그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신 것만 해도 훌륭해. 여기서 대고 박정현 선생한테 우리가 주석서를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애쓰셨어요 정말. 이게 진짜 거인적인 노력, 초인적인 노력이지. 박정현 플라톤의 리퍼블릭 오브 플레이토, 알란 블룸 이게 있어. 이게 영어판이야. 국가 영어판.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알란 블룸 걸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보면 요만큼이 이 사람 인터프리터티브 에세이 해설이야. 요게 번역이고 장난 아니죠. 요만큼이 붙어 있어. 이 알람부름의 이거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 스트라우스 제자인데 말하자면 미국의 네오콘의 그 이론가들 중에 한 사람이죠. 알람부름 세익스피어의 정치철학 있잖아. 요만큼이 해설이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플라톤을 이제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유한다. 그렇게 말해요. 완전히 내 것으로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누가 오네, 이번에는 또 아간벤이 오네, 랑시에르가 오네, 칸트가 오네, 헤겔이 오네, 뭐 지젝이 오네, 뭐가 오네 해보면은 뭐 하겠어. 맨날 왔다가 가서 그 사람들 그래갖고 막 장사 쫙 하고 저작권 해서 돈만 쓱 긁고 가. 그럼 우리는 계속 이제는 홈프로스가 오네, 이마트가 오네, 이제 뭐가 남았나. 계속 할딱대고 돈만 퍼주고 자빠졌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전율을 해본 적이 없어. 전율을. 그러니까 아무리 조선시대 성리학이 어떤데 저떤데 해도 저는 거기다 대고 욕을 안 하는 게,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입된 게 안양에 의해서죠, 그죠? 고려시대 말, 안양.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주자 어류가 읽히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성리학에 대한 내 나름의 이론을, 사단 칠정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원론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게 16세기예요. 몇 년 걸렸어요? 300년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전유한 거야.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성리학을 딱 전유를 하고 나니까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임진왜란 일어나면서. 그쵸? 300년이 걸린다고요. 그렇게 하나가 전유되는데. 그러면 이거 데어슈타트. 플라톤의 국가 독일어파냐? 독일어파냐? 이거는 루돌프 루페너가 번역을 하고 토마스 알렉산더 슬레작이 서론을 쓰고 그 다음에 올로프 기곤이 뒤에 해설을 쓰고 세 명이 달라붙은 책이야. 근데 그럼 이 중에 우리는 딱 이렇게 생각하지. 아, 루돌프 루프너는 찌질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슬레작이 앞에다 자꾸 이게 가오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로프 기곤이 약간 중간급쯤 되나보다. 아니에요. 셋 다 대가야. 토마스 알렉산더 슬레작 이 사람이 쓴 책 번역된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한양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게 있어. 플라톤의 철학개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손으로 갖고 다니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람브룸의 번역이 좋은 번역이긴 한데 저 사람이 가끔 좀 꼴통스럽게 이상하게 번역해놓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독일어판으로 읽어봐도 재밌어. 그래서 이만큼이 번역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해설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뒤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플라톤을 전유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아, 나 히라보 모르는데 플라톤 읽어봐야지. 그럼 이렇게 읽는 거야. 알람브룸 이 책? 플라톤 모르는데 인터프리테이티브 에세이 뒤에 읽고 이렇게 기니까 이렇구나 해서 읽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플라톤의 국가는 더 이상 그리스의 텍스트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시카고 대학에 있었거든. 미국 사람의 텍스트가 돼. 우리는 이렇게 하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안 하니까 맨날 이마트가 왔네, 홈플러스가 왔네 하고 있는 게 똑같은 거. 아무런 차이가 없어.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게 제가 여기서 느닷없이 무슨 주체성이 어떻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지금 오늘 읽을 때, 철학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마산에서 서울 온 사람, 서울에서 독일 간 사람, 영국 간 사람, 갔다 온 사람 이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안티고네 읽었어요. 윤상욱 씨 안티고네 처음 읽어봤어? 네, 이번 처음. 안티고네에 관한 해설서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겠어요. 룰리 씨, 네? 윤상욱 씨가 평소에 무슨 책 읽어요? 슬램덩크? 잡담? 어? 네?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가리지 않고 다 읽어요. 음식이야? 뭐 가리지 않고. 나는 얼굴에 살만한 사람들의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윤상욱 씨가 그러면 지금 안티고네 이번에 처음 읽었어? 네. 해설서도 처음이야? 네. 해설서 읽어본 적도 없어요? 해설서를 읽어본 적은 없고요. 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을 때 안티고네 특정 문단을 따가지고 그래서 좀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안티고네를 좀 그대로 그래도 처음부터까지 딱 통으로 잡아가지고 네. 그냥 아무런 그 사전 뭐 없이 읽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란 얘기지. 네. 그쵸? 네. 어땠어, 근데? 근데, 그, 시차가 굉장히 있으니까, 되게 옛날 얘기고. 근데도 그, 거기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 생경하지 않더라고요. 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생경하지 않았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지금. 다 생경한데, 자기만 아니니까. 지금 2009년에 한국에서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다, 지금 자네가 지난 시간에 안 했을 때 다들 생경했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혼자만 지금 BC 5세기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야. 경솔하게 말한 거야. 근데, 걱정 안 됐어? 지금 한 구절을 따라. 한 구절을 따서 이 구절에 해당하는, 이 구절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세 개를 들어라. 내가 여기 숙제를 냈잖아요. 걱정 안 됐어? 이렇게 해도 될까? 뭐, 좀, 이, 다른 해설서를 좀 봐가지고, 좀 멋지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들었어? 근데 그냥 어차피 나오는 게 제 수준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잘 나갔자. 얼마나 잘 나갈까 싶어서. 편한 마음으로. 그래.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읽는 거라, 텍스트를. 내 얘기가. 걱정하지 말라, 이거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티고네 하면서, 아, 그냥 그리스 비극의 이해. 이게 고대 그리스 비극의 이해 내가 책 하나 소개해줬죠? 근데, 이거 읽으라고 숙제됐어요? 안 했죠? 그냥 들어가. 안티고네 읽으라 그랬잖아. 누군가 레포트 썼는데, 그 앞에다가 고대 그리스 비극에 관한 해설 주절주절 써갖고 욕먹었죠?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랬잖아. 왜?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잡고 읽는 거야. 그렇게 읽었어. 근데, 가령, 영국의 안티고네 연구자가 와가지고, 윤상훈, 너 왜 이렇게 읽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영어.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안 통해! 아씨. 나도 대화 안 돼. 지난번에, 데이비드 하비 교수 와가지고, 국토연구소에서 강연했는데, 그, 거기 연구원 어떤 분이, 티타임을 가지시라고 그래가지고 나 갔는데 데이비드 하비 교수가 하고 나하고 그 지종 박사하고 셋이 티타임을 했어요. 근데 지종 박사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이게 대화가 되잖아. 근데 난 안 되니까 아씨 혼자 그냥 쉬쉬 석 죽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포스만 그냥 눈만 계속 눈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양반 포스가 장난하냐. 머리가 허해가지고 그 동영상 보면 응? 그래가지고, 그러고 왔지. 안 돼! 나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뭐라 그러겠어! 아, 미안하다고 나 그냥 이렇게. 미안하다는 얘기 왜 해? 예의상 하는 거지. 아, 빈말로? 빈말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그냥, 내가 읽었는데, 네. 그지?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중지를 모아. 중지를 모아. 응? 중지를 모아요. 응? 집단 지성 중지를 모아. 이 중지잖아. 이 한자로 쓰면 되잖아. 한자로 다 이게. 응? 중지를 모아. 이거 말고 이거를 모아. 그죠?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죠? 맞아. 그렇게 읽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요게 내 거야. 여러분들 허위의식이라는 말 있죠? 허위의식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자기 걸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척 착각하는 게 허위의식이야. 네 거야? 이렇게 물으면 아니거든. 사실은. 내가 대학에서 시간 강사할 때 어떤 학생들이 그때는 학생들이 순진해가지고 교수님 교수님 그러면 내가 교수 아닙니다. 요새는 이제 시간 강사인 줄 알아. 다 강사님 그래. 이 학생들이 정말 이게 염장 확 긁지. 진짜 염장을 긁어 아주 안 그래도 괴로우는 시간 강사들한테 강사님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 자꾸 교수님 소리 용납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는 내가 나는 교수가 아니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그 자리가. 근데 내가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되는 거야. 미모가 뛰어나지 않잖아. 근데 자꾸 거울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내가 제일 이쁘지 그러기 자꾸 하면은 미모는 나의 것이 아닌데 미모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허위의식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공주뼈. 그쵸? 그게 허위의식이라는 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그런데 허위의식을 버리는 방법은 뭐냐?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건 아닌가. 이제 이걸 이번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생각을. 정말로 이것은 내가 내 눈으로 읽고 있는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철학의 역사에서 정말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고전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다 해도 2009년에 이 구질구질한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걸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읽을 이유가 없어. 어디 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은 분들에게는 뭐 오케이 캐시백 500원을 드립니다. 이거 없잖아. 있어 없어. 없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읽었다 해서 누가 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 폼 잡을 일도 없어요. 여기 있는 여기 배운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그런 거 없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니코마코스 철학책을 읽는다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됐건 가장 최근에 외국에서 뜨고 있는 철학자가 됐건 내가 이 사람의 책을 읽어서 과연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 내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내 삶에다가 뿌릴 수 있을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돼. 내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고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읽고 또는 칸트의 순수이성기판을 읽고 마르크스의 경제학철학수고를 읽고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읽고 나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그 책에 의해서 바뀐 흔적을 내가 추적할 수 있는가? 없으면 읽을 필요 없어. 김성령 군 슬램덩크 읽어봤나? 예. 읽어봤어? 예. 어땠어? 감동 100배? 농구를 좋아해. 농구를 좋아해? 예. 그래서 어땠나? 더 좋아해. 더 좋아해? 난 슬램덩크가 진짜 그 만화 너무 좋아해요. 더 좋아하는 만화 따로 있어요. 지뢰진이라고. 이다 나오는 거 있죠. 지뢰진이라고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지뢰진 아는 사람 있어요? 만화 죽이는 만화 있는데. 이 사람들마다 슬램덩크를 보는 눈도 달라. 저는 슬램덩크를 보면서 그 안 선생 있죠. 이게 턱 없는 양, 목 없는 양반 안 선생. 응? 안 선생 나? 안 선생 기억나? 응. 안 선생. 안 선생이잖아. 그럼 강백호가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안 선생. 또 강백호 강씨들이 문제야. 아, 어디 가나. 마음수 이전에 백호가 벌써 문제였어. 근데 안 선생이잖아, 안 선생. 나는 안 선생이 백호를 교육하는 거 있잖아. 그게 나는 그렇게 눈에 들어와요. 난 농구 정말 싫어. 농구공을 손에 만져본 적이 없어. 농구 싫어해. 농구하는 애들도 싫고 농구 구경하는 애들도 싫고 서장훈하고 무슨 아나운서하고 결혼하는 것도 왜 저 아나운서는 저렇게 인생을 막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쓰럽고 막 짠해. 농구 자체가 싫어요. 농구공을 손에 만져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그 만화를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무슨 농구 만화라고 생각해가지고 짜증이 났어. 그래서 서태웅도 뭐 그리고 근데 주인공이 강백호라고 해서 또 우리 가문이 읽었는데 안 선생이 강백호에게 이 트레이닝 강백호가 정말 이제 완전 득보잡이잖아요. 네? 농구계 득보잡이나 되지도 않는 놈이 막 이렇게 키만 뻘쭘 크잖아. 그 대신에 이제 그 서연이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 네? 채치수의 여동생 서연이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 욕망 하나와 서태웅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 강백호를 밀고 가는 힘이 이게 가오주의거든. 근데 안 선생 그 양반이 강백호를 훈련시키는 것을 유심히 봐. 얘를 쫄다고 못하는 놈. 그러니까 강백호한테 그 슛하는 거 이런 걸 할 때 슛 2만 번 할 것 이러잖아. 그래갖고 비디오로 찍어. 그치? 기억나죠? 찍어가지고 그걸 강백호를 보게 해. 그 강백호 얼마나 괴롭겠어. 지가 멋있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다리 쫙 다 벌어져 있어. 그 다음에 그 이런 애들 이제 얼굴 찌그러진 애들은 백호 친구들 있잖아.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막 옆에서 어? 백호를 막 갈구고 그 다음에 서연이가 뭐 북산의 비밀 경기 막 그러니까 서연이가 그러니까 백호 막 이렇게 되고 얘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힐시베르그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힐시베르그 강백호가 농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힐시베르그 철학서 50번 읽으라 그렇게 얘기하거든. 농구 슛을 2만 번 하는 거 똑같은 거야. 나 딱 그거 읽을 때 안 선생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딱 아, 그래 철학서 50번 읽는 거고 어? 농구는 슛이잖아. 슛 2만 번 하고 똑같아. 근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만큼 읽었다 아 체크하고 물어보고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벌써 여러분들이 철학책으로 푸코나 랑시에르나 이런 사람들이 책 쓴 거 이렇게 딱 보잖아요. 얘네들은 배경으로 철학사를 깔고 있어. 그 푸코 알키비아데스 얘기하잖아. 이 얘기를 하는데 온갖 플라톤에 관한 얘기를 온갖 걸 다 끄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저 책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 저 사람이 주장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 공부를 해가지고 이 얘기까지 이르렀는가.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추적해서 출연해가지고 나도 그 프로세스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 프로세스를 가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푸코도 전유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푸코가 의지하고 있는 플라톤을 우리가 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양 삼아서 공부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내가 읽는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윤상훈 군이 말한 것처럼 그냥 내 눈으로 읽어보는 거야. 내 눈으로. 이해가 되죠? 스트레스 받지 마.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관한 이 참고서적만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면요. 내가 다 빌려드릴 수 있어.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그 참고서적을 이번에 이렇게 여기 보니까 한 30~40권 있어요. 필요하면 다 빌려드릴게. 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전공한 이명훈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 양반 집에 가서 내가 서재 한 짝을 내가 딱 떼가 고해 해. 이제부터 신고 가고 형님, 형, 나 이거 좀 잠깐 빌려줘. 그래갖고 대전 가서 내가 신고 올게. 원한다면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그냥 이거 읽으면 돼. 이거 읽어서 내가 이해하면 돼.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가졌어. 내가 가지고 내 삶을 바꾸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로우 인포메이션 보트에서 벗어나는 거야. 알겠죠? 예? 좀 쉬었다 합시다. 임동, 이거 정리해야 된다. 저기 철학 텍스트 읽는 거니까.